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 함흥시의 중요 공장 기업자들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총리는 28필알룬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령성기계연합기업소, 흥남전국공장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자재보장 정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관계부문일권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류경 김치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